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지앙비에르 깜빌라 깡크웬데 대통령부 사무국 정치담당 부국장, 오백미나쿠 은잘란 교고 국회 하원의장, 앙뚜안 기젠가 민주공고 르문바주의 통일당 총비서, 랑베르 멘데 오말랑가 공보상, 윌리 마키아시 부수상 겸 직업 및 노동상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제프 까빌라 까방기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수용 동지가 지앙피에르 깜빌라 깡꺼웬디 부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국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께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앙골라 이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하고 이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16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꽁고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수도 킨샤사를 출발했습니다.